3월 3진 날 전자 나라 들고 호접은 변편 나무 송잎 나 가지 꽃 피었다 준몽을 들쳐 엄사는 아마 군사는 중중 기암은 주대산이 우렁 절이 세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 저 골물이 꼴꼴 열이 열도 골물이 함두로 합수 저 전방야 지방야 월턱 저 구부여 강우리 밖금 저 건문 태풍 쏘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산이 굴렁 거려 떠올라간다 어디매로 가잔 말 안 봐도 내 누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No! 새가 구름다 저 수국 새가 구름다 원산에 안 좋은 한 새는 아시렁이 들리고 원산에 안 좋은 한 새는 이게도 들린다 이산으로 가면 가오네 저 중년이가 울어 야벌 공산 깊은 마음으로 울어 저 중년이 울어온다 산으로 가면 영술대 풍년 시절을 살을 양 열두 말씩